난 시장님께 소원 빌었네. 전원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의미로 돌아오마 떠난 그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낭주골 저녁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금이 환영하시겠지 수동 봄바위에 이름 새겼네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서를 했네 경당